아시아 지역을 통틀어 가장 큰 은행나무가 대한민국에 있습니다. 경기도 양평 용문사에 있는 은행나무인데요. 1962년에 천연기념물로 제정될 당시 나이는 1100살, 키는 60m였습니다. 근데 그로부터 40년이 지난 2003년 나무의 키는 67m가 되어 있었죠. 사람은 평생에 걸쳐 자라도 보통 2m를 넘지 못하는데요. 1100살이 넘어서도 7m씩 자라는 나무. 겉으로는 그저 자제하고 있는 것 같지만 생명이 있는 한 어떤 식으로든 성장을 멈추지 않는 이런 나무는 우리가 가까이에서 좀 더 자주 어울리며 살아야 하지 않나 싶네요.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윤입니다. 첫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어릴 때 많이 봤던 애니메이션이었죠. 닌자 터틀. 2014년에 영화로 리메이크돼서 개봉이 됐었는데요. 그 영화의 수록곡 해피투게더 보내드립니다. 더 터틀스가 부릅니다. 이번 주 영화 라인업입니다. 첫 번째 영화는 그랜드파더입니다. 아빠도 할아버지가 죽인 거예요. 자식을 버렸잖아요. 베트남 전 참전 용사인 기광은 공장에서 출퇴근 버스를 운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어느 저녁 오랫동안 연락이 끊겼던 아들의 자살 소식을 들은 기광은 장례식장에서 까만 눈을 낯설게 반짝이는 손녀 보람을 만납니다. 네 아빠는 자살하지 않았다. 아들의 갑작스러운 죽음이 석연치 않음을 직감한 기광은 얼음처럼 차갑기만 한 손녀에게 아빠가 자살로 죽지 않았음을 밝혀주기 위해 안간힘을 씁니다. 결정적인 단서를 얻게 된 기광. 그러나 진실에 다가갈수록 슬픔은 분노로 바뀌는데 남은 생을 걸고서라도 지켜줘야 할 단 한 사람을 위해 목숨을 건 사투를 준비합니다. 액션 드라마 장르고요. 8월 31일 개봉 예정입니다. 한국 작품이고요. 이소 감독의 연출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박근영 씨가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메카닉 리크루트입니다. 세상엔 건들지 말아야 할 세 가지가 있다. 첫째, 리암 니슨의 딸. 둘째, 원빈의 옆집 꼬마. 그리고 셋째, 제이슨 스타뎀의 여자친구. 이번 추위를 끝장낼 스타뎀 형님의 시원한 사이다 무비가 온다. 제이슨 스타뎀의 현역 복귀. 올 겨울 가장 짜릿한 액션. 여자친구가 납치됐다. 놈들의 협상, 하지만 마음대로 되지는 않을 것이다. 과거를 청산하고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던 비숍. 어느 날 의문의 세력에 의해 여자친구 진아가 납치를 당하고 그들로부터 도저히 불가능한 세계의 암살 미션을 의뢰받습니다. 하지만 모든 거래가 그들의 뜻대로 될 것이라 생각하면 틀렸다. 그들도 올 겨울도 끝장내러 그가 온다. 액션 범죄의 장르고요. 8월 31일 개봉 예정입니다. 프랑스 미국 합작이고요. 데니스 간젤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제이슨 스태덤, 제시카 알바, 토미 리 존스, 양자경 등이 출연합니다. 두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더 소셜 서프린트스, 한국 제목으로는 마법사의 제자죠. 수록되었던 곡인데요. 지미 잇 월드가 부릅니다. 더 미르. 다음 영화는 사랑에 미치다입니다. 조울증으로 인해 남들보다 예민한 감수성을 지닌 두 시인 카를라와 마르코. 극단을 넘나드는 감정 기복과 주위 사람들을 놀라게 하는 돌발적인 행동으로 조울증 치료시설에 입소하게 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타고난 예술적 감수성에 급속도로 끌리게 되고 서로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채 문학적 재능을 불태우며 뜨겁고 열정적인 사랑을 시작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이들의 위태로운 사랑에 예상치 못한 사고가 터지고 마는데요. 예술과 광기, 그 사이를 위태롭게 오가는 생애 가장 경이로운 아트 로맨스. 로맨스 멜로 장르고요. 8월 31일 개봉 예정입니다. 미국 작품이고요. 감독으로는 폴 달리오, 주연 배우로는 케이티 홈즈와 루크 커비가 출연합니다. 다음 영화는 스킵 트레이스 합동수사입니다. 다시 돌아온 성령표 코믹 액션. 러시아, 몽골, 중국, 홍콩, 마카오까지 성령 고생길이 또 열렸다. 파트너의 복수를 위해 악명 높은 범죄 조직 두목을 쫓는 홍콩 경찰 베니첸. 우연한 사건으로 파트너의 딸 사만사가 범죄 조직의 함정에 빠지게 되고 그녀를 지키기 위해서는 미국에서 넘어온 전문 도박꾼 코너와츠를 러시아에서 생포해야만 합니다. 9월 1일 대륙을 가로지르는 유쾌하고 화끈한 모험이 시작됩니다. 코미디 액션 어드벤처 장르고요. 8월 31일 개봉 예정입니다. 중국, 홍콩, 미국의 합작이고요. 레니 할린이 감독을 맡았습니다. 주연으로는 성룡, 조니 녹스빌, 한빙빙이 출연합니다. 세 번째 곡 띄워드립니다. 영화 찰리 샌젤에 수록되었던 곡이죠. All the Small Things, Blink-182가 부릅니다. best trip. 이번 주 읽어드릴 영화는 Assassin's Creed 마지막 회입니다. 네, 오늘도 제 옆에는 어김없이 영화를 함께 봐주는 남자 케이시가 나와 계신데요. 인사하시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영화를 같이 봐주는 남자 케이입니다. 네, 드디어 Assassin's Creed 마지막 회 장장 아, 네. 5회를 걸쳐서 했는데요. 네, 너무 슬퍼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게임 중에 하나인 Assassin's Creed가 마지막이라니. 아, 그렇군요. 거의 네. 생각해보면 저희가 하루에 한 20분 정도 얘기를 네.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 5회면 그래도 벌써 100분, 1시간 40분을 그렇게나 예 그렇게 밖에? 그렇죠. 영화보다 긴 거죠. 그럼 어찌 보면 지금 저희가 그쵸. 설명을 잘 해드렸다면 청취자분들도 어느 정도 이제 Assassin's Creed라는 영화나 네. 게임에 대해서 좀 아실 텐데 전혀 모르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게 걱정입니다. 어쨌든 마무리를 잘 줘야겠죠? 네, 그렇죠. 예, 오늘 함께 나눌 주제가 네. Assassin's Creed의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들었어요? 네, 그렇죠. 뭐 레알 주인공이죠? 예, 진짜 주인공. 네. 진짜 주인공의 얘기만 좀 들어도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오늘 희망을 한번 걸어봅니다. 네. 얘기 시작해 주실까요? 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캐릭터죠. Assassin's Creed 캐릭터 중에 에지오 아우디토레 다 피렌체가 이제 풀 네임이고요. 그냥 에지오라고 부르죠. 이제 1459년에 이제 에지오가 태어나요. 네. 피렌체에서 그 뭐 은행원인 아버지를 두고 네. 삼남일녀 가족이죠. 근데 아버지가 이제 사실 은행원인데 어쌔신이에요. 지오반니가 이게 이제 그 실사 영화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네네. 이 아버지가 뭐 암살하고 그 로드리고 보르지아를 만나고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네. 아버지가 암살자였어요, 사실. 이 부분이 네. 잠깐 사담을 좀 하자면 제가 저번에 봤다고 얘기했었던 그 영화 리니지. 네. 애니메이션 짧은 애니메이션이라서 청취자분들 한번 찾아보셔도 네. 재미있고 도움이 많이 될 텐데요. 네. 지금 그 주인공의 아들이라는 말씀인 거죠? 네. 네. 가장 멋진 주인공이죠. 아, 매력이 그 저번 주였죠? 알테어. 네, 네. 그 적의 여자를 사랑의 포로로 만들어 버린 네. 멋진 매력남이었는데 에지오도 그에 뒤지지 않아요. 그렇군요. 아주 아름다운 예, 로맨스도 있고 액션도 있고 진짜 이건 참 서사시죠. 서사시. 혼자 감탄하시지 마시고 우리 네. 함께 공감을 형성할 수 있도록 네. 좀 설명해 네, 주시죠. 그리고 이제 뭐 나이가 조금 먹어가지고 한 10대 후반 20대 10대 후반이죠. 네. 이제 정말 여러분도 들으시면 깜짝 놀랄 사람이랑 친구가 돼요. 누굴까요? 레오나르도 다빈치 씨. 다빈치랑 친구가 되나요? 네. 네. 실존했던 아주 유명하신 분이죠. 그 눈썹 없는 그림 그리신 분. 네. 네. 이분이랑 친구가 된다고 네 나오더라고요. 아 혹시 눈썹 없는 그림의 여주인공과 그 여주인공이 여기서 나오진 않는데 네. 그림을 그리고 이런 장면이 나와요. 이제 에지오랑 만나고 뭐 하는데 그림을 그리던 그림이 있었는데. 그 그림이 모나리자였어요. 네, 그 동시대. 네, 뭐 그린 거죠. 어쨌든 다빈치랑 이제 친구가 돼요. 네네. 에지오가 그리고 이제 뭐 이런저런 과정 중에 이제 그 부모 중에 이제 아버님하고 네. 그 이남이 더 있었죠 원래. 그러니까 삼남 일녀 중에 에지오 빼고 이남이 더 있었는데 아버지랑 그 형제 둘이 그 반역 같은 이상하게 음모에 휘말려서 죽게 돼요. 사형을 당해요. 템플러의 음모에 휘말려 죽게 된다는 네네, 말이죠. 그쵸. 네, 그렇죠. 모함을 받고. 네, 음모에 의해서 이게 죽임을 당하고 이제 사랑하던 여자가 있었어요. 크리스티나라고. 네. 근데 이제 에지오도 이제 그 휘말려서 이제 잡히게 생겼으니까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데 그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떠나는 에지오 뒷모습이 참 너무 쓸쓸해서 제가 울었어요. 그걸 언제 보셨죠? 네? 언제 봤을까요? 그게 언제 봤을까요? 지금 게임하다가 울었다는 네, 상황. 네. 너무 슬퍼가지고 아, 네. 그 마음, 그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10대 때 얼마나 가슴이 아팠겠어요. 그렇죠. 아프지 않나요? 아프죠. 그 사랑하는 여자를 두고 그 먼 곳으로 떠나야 하는 음모에 의해 가슴이 아프잖아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하고 여동생을 데리고 아디톨의 저택이 있어요. 그 몬테리존이라고 그 삼촌 마리오 아디톨레가 있는 아디톨의 저택으로 피신을 하게 돼요. 어머니와 여동생을 데리고. 네네, 그쵸. 네. 그리고 이제 뭐 삼촌으로부터 가문이 아디톨의 가문이 이제 암살자 집안이었다라는 그 사실을 전해 듣고 자기도 이제 복수도 하고 이러면서 암살자로 살아가게 될 것을 결심을 하죠. 여기서 이게 멋있는 게 보통 이게 성장형 주인공들은 네. 참 찌질하게 나와요. 보통 네. 처음엔 왜냐면 성장을 해야 되니까. 근데 에지온은 처음부터 결단력 있고 되게 멋있게 나와요. 이게 좀 다른 부분 같아요. 그 여느 다른 것들과는. 그 암살자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아무래도 훈련이 필요하고 네. 또 많은 내려놓음이 필요하다 보니 네. 더 빠른 결단을 스토리상 구현한 건 아닐까요? 스토리상 구현했다기보다는 에지올점 매력적인 캐릭터로 그리려고 했던 것도 같아요. 그래서 보면은 에지올가 가장 인기가 많은 시리즈 주인공 중에서 뭐 저도 가장 좋아하고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조금 아까 좋은 포인트를 얘기를 해줬는데 그 성장형 캐릭터들을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네. 근데 성장형 캐릭터들의 그 스트러글링을 그려준 자체가 어찌 보면 청취자나 혹은 오디언스의 동감 뭐라 그러죠? 그 공감대 형성, 예, 네.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 과정을 과감하게 결단력으로 넘겼단 말이에요. 네. 이게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결정이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 거죠. 작가적 관점에서. 네. 아 근데 이제 해보시면은 그 가족의 이제 비극이죠. 뭐. 형제들과 뭐 아버님이 이제 음모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자와도 헤어지게 되고 그런 가슴 아픈 상황에서 뭐 이런 결단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네, 좀 상당히 남자답지 않았나. 그렇죠. 암살자 피를 물려받은 거죠. 네. 네, 계속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그리고 이제 그 최대 적이 나와요. 이제 그 뭐 가족을 죽게 만들고 이쪽 이렇게 만든 배우 인물이 이제 로드리고 보르지아라는 인물인데 그러니까 네. 템플러에 이제 좀 많이 높으신 사람이에요. 근데 얘가 이제 진짜 실제 역사상으로 존재했던 사람이에요. 교황으로 존재했던 사람. 네, 네, 네, 교황이었는데 최악의 교황으로 이제 뭐 손가락질 받는 사람이긴 한데 네, 이 사람이 역사도 네, 많이 나쁜 짓을 하죠. 그 템플러다 보니까 역시 에덴의 조각을 네, 갖기 위해서 나쁜 짓을 많이 하죠. 그렇죠. 저도 이 부분은 애니메이션을 통해서 애니메이션이죠. 영화를 네네네. 통해서 봤던 부분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서 이제 에지오가 여러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뭐 음모를 파헤치고 네. 뭐 복수를 해 나가는 과정을 그린 게 이제 어세신 크리드 2의 내용이에요. 이게 근데 2가 나오고 에지오를 주인공으로 한 작품이 이 2를 포함해서 3편이 나와요. 그러니까 어세신스 크리드 2, 브라더후드, 뭐 레벨레이션스 이래가지고 3개가 나오는데 그 이게 10대 때부터 주인공이었는데 이제 뭐 30, 40대 거쳐서 50, 50대, 60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에지오가 늙어가는 과정이죠. 그 중후한 뭐까지 진짜 진짜 이게 그 60을 아마 그 보신 애니메이션도 보셨나요? 그 혹시 리니지 말고 봤던 것 같기도 하고 안 봤던 것 같기도 네, 하고 이게 네. 에지오가 이제 말년을 그린 애니메이션이 또 있어요. 근데 참 멋있는 것 같아요, 진짜. 우리 이쯤에서 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럴까요? 2003년에 그 상영됐던 작품이죠, Lost in Translation. 더 지저스 앤 메리 체인이 부릅니다. Just Like Honey.

SPM 남태평양 선교방송. 네, Just Like Honey 잘 들었습니다. 그 영화 참 좀 포스터가 아직도 기억이 나요. 빌 머레이가 네. 침대에 통안이 앉아서 네. 앞을 바라보고 있는 포스터였는데 이게 아마 한국 제목으로는 사랑도 통역이 되나요? 네. 라는 제목으로 개봉이 되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네. 노래 잘 들었습니다. 우리 얘기를 계속 한번 이어가 볼까요? 네. 그 이제 60대까지 이제 모습을 보여주는데 참 그 나이를 먹어서도 사람 잡고 다니는 거 보면은 네. 멋있더라고요 진짜. 멋있죠. 이 저도 내용을 좀 봤는데 네. 에치어를 도왔던 동료들도 실존했던 인물들이 많이 나와요. 네. 마키아벨리라든가 마키아벨리라든가 뭐 라볼페, 바르톨로메오, 뭐 안토니오 등등 나오는데 시대적으로 좀 진보적이었던 분들이나 네. 정의로웠다고 할까요? 그런 분들은 대부분 이 영화상에서 지금 어쌔신의 일원으로 나오고 있는데 네.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도 여담인데 어쌔신의 반대, 네. 즉 템플러의 관점에서 영화를 만들었다면 어떤 영화가 나왔을까? 아, 그 얘기도 나중에 해드리려고 했었는데 네네. 이게 템플러의 시점에서 하는 게임이 또 있어요. 아, 그래요? 네, 하다 보니까 이제 암살자였는데 거기서 회의를 느끼고 템플러로 전향한 쉐이라는 주인공이 나오는 네. 작품이 또 있어요. 유니티라고. 아, 유니티가 아니고 잠시만요. 제목이 네, 어센스 크리드. 유니티가 이제 프랑스니까 어센스 크리드. 네, 하여튼 뭔가 있어요. 네. 제목을 까먹었는데 네. 네, 거기서 이제 하다 보니 이제 템플러의 시점에서 하게 되고 또 3에서도 초반에 이제 템플러의 시점에서 하게 돼요. 게임이 참 새로운 매개체 같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영화는 어쨌든 한 시점밖에 그리지 못했는데 네, 어쌔신의 시점이죠. 네. 여태까지는 참 어쨌든 유명했던 분들은 다 템플러였다라고 표현이 된 데 반해서 그 뭐야 레오나르도 다빈치는 뭐 어쌔신은 아니지만 어쌔신을 인 에쥬를 도와주는 친구로 나오고 그 군주론의 그쵸, 마키아벨리. 저자 네. 마키아벨리도 어쌔신으로 나와요. 이분 이분 살아계셨으면 이거 인세만 해도 참 돈 많이 벌었을 텐데 아쉽네요. 너무 오래전에 돌아가셨죠. 네. 그 또 정말 실존했던 사람이 나오는데 로드리고 보르지아의 아들이죠. 네. 체사레 보르지아. 네. 얘도 이분도 이제 유명하신 분이죠. 악명이 높죠. 악명이 높은데 교황군 대장이었죠. 아, 예, 처음 나올 당신은 뭐 여기서 네. 게임에서 당신 근데 나중에는 뭐 더 높이 올라가기까지 하는데 제가 어디서 보기로는 마키아벨리가 사실은 그 뭐 다른 사람들이 다 체사레를 욕할 때 그래도 체사레가 있었기 때문에 뭐 이렇게까지 발전했다라는 식으로 뭐 좋게 표현을 했었어요. 군주론에서였을 거예요 아마. 근데 마키아벨리 그쵸 군주론을 보면 내용 자체가 선이 존재하기 위해서 악이 존재하고 권력이 네. 존재하기 위해서는 뭐 필요악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이제 어떤 정설들을 갖고 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설명할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네. 아, 그런 것 치고는 너무 좀 미화시킨 면이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체사레를. 마키아벨리답지 않게. 네네네. 네. 그래가지고 그런데 그런 마키아벨리가 암살자로 나온 게 근데 중간에 또 이제 스토리 보다 보면은 그런 걸 알고 있는 사람이 보기에 마키아벨리가 사실 스파인가라는 할가라고 생각될 만한 장면들이 몇 개 있어요. 네. 아, 얘가 체사리를 두둔하는 사람이었으니까 여기서도 그렇게 나오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끔 한 장치들이 몇 개 있긴 해요. 그렇군요. 네. 지금 청취자 여러분께서는 어쌔신스 크리드 영화에 대한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다. 네. 역사 방송 아니고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이상한 데로 갔나요? 네. 그리고 또 여기서 네. 이제 에쥬가 대단한 게 이게 아마 나이가 한 이제 수염이 나셨으니까 한 30, 40 됐을 거예요. 서양 사람들이 20대부터 나죠. 아, 예. 뭐 근데 어쨌든 예. 뭐 외모가 좀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만 브라더후드 때였나 그러니까. 네. 카테리나라는 또 여자를 만나요. 어디 지역의 백작 부인이었을 거예요. 백작 부인인데 이 카테리나 자체는 이제 또 그거예요. 공작가의 영이었을 거예요 아마. 이분하고 또 사랑에 빠지죠. 야, 생각보다 케이시가 네. 로맨스에 약하시군요. 그 알테어는 이제 적의 여자. 얘는 이제 공작가의 영예. 지금 모든 부각하시고 있는 포인트를 보면 이게 다 이 로맨스, 이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들. 절벽에 핀 꽃 같다고 할까요? 공작가의 영예면 솔직히 프라이드가 어마어마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시를 쓰시는 거죠. 아니 그런 여자를 꼬실 정도의 매력. 아 알테어에 뒤지지 않아요? 전 그렇게 생각해요. 근데 가장 놀랄 부분이 60대 때 그 20대인가 30대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해요. 에지오 나중에 그 레벨레이션 마지막에. 아, 스케치 너무 좋아하시는데요? 엄청나지 않아요? 네, 엄청나죠. 할아버지가 야. 그게 관점의 차이라는 생각은 해요. 아, 그런가요? 우리는 우선 나이를 인지하고 그 사람들을 바라보기 때문에 노인네가 도둑뿐이네 이런 거잖아요. 젊은 그쵸? 여자를 만나네.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은 우선 나이를 좀 벗어놓고 네. 외향적인 부분을 다 걷어내고 순수한 사랑을. 근데 게임하다 보면 네. 그 소피아였나 이름이 그럴 거예요. 아마 세 번째로 만난 여자가 네네. 젊은 여자가 치는 대사가 에지오가 아주 그냥 전설급이죠. 네. 진짜 뭐라고 하나요? 저는 다 기억 안 나는데 제가 보면서 그랬어요. 아, 말 정말 잘한다. 아주 아름다운 말들을 네, 여자가 넘어올 수밖에 없게 만들죠. 우리 이럴 게 아니라 다음 특집은 네. 영화 속에 나오는 로맨스 위주로 파보는 게 흥미진진하게 아주 잘 갈 것 같은데. 그럴까요? 네. 아, 자 아름다운 스토리죠. 여자 세 네. 명을 꼬시는 에지오. 네, 이게 스토리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하시면 남봉꾼이군요. 쉽게 이렇게 해서. 아 근데 남봉꾼이라고 해도 좋을까요? 아니 근데 매력이 있어 진짜 에지오는 남자가 봐도 멋있어요. 근데 좀 그 공작가의 영예가 참 마음에 드네요. 개인적으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에지오는 네. 사랑을 하기 위한 사랑은 아니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아 그런가요? 예 자기의 본분과 네. 어떤 대의와 네. 이 명예를 위해서 일을 하다 보니 여자가 아니,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잠시 까먹고 있었을 거예요. 잠시 까먹고 있던 것 같아요. 네 그 얘기가 점점 산으로 빠지는데 네. 계속 아니요 이게 전부예요. 1편의 이제 주 주제는 그거였잖아요. 네. 적의 여자를 사랑의 포로로 만든 알테어. 에지오는 이제 60이 되어서도 젊은 여성까지 홀릴 수 있는 마력의 마성의 소유자. 네. 네, 끝입니다. 네, 솔직히 이게 3 이후부터 재미가 없어요. 이게 켄웨이 사가라고 이게 네, 3부터 네. 주인공이 켄웨이 가문의 3부자가 나오는데 네. 에이, 이거는 참 재미도 없고 감동도 없고요. 그냥 넘어가도 됩니다. 아, 오늘 얘기 다 끝난 건가요? 네, 뭐 여자 3명 꼬셨는데 뭐 끝났죠. 아, 저는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네. 이게 지금 전혀 다른 얘기일 수도 있는데 역사적이 실존했던 인물들이 나오잖아요. 네, 그렇죠. 그러면서 아까 그 눈썹 없는 여인, 아, 네, 네, 그림도 나왔었고, 모나리자. 네,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이 애니메이션이나 게임이나 영화를 보게 되면 네. 그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발명했던 장치들이 실질적인 암살 무기나 도구로 사용이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이게 그 비행기는 아니고 이게 행글라이더, 글라이더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글라이더 같은 거죠. 네네, 그걸 네. 타고 암살을 해요. 에지오가 진짜. 근데 그쵸, 그걸 진짜 뭐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스케치를 했던 그게 있잖아요. 그렇죠. 그걸 토대로 만들고 또 다빈치가 또 이제 무슨 무기 같은 게 만들어서 뭐 나오는 장면도 있어요. 그런 게 실제로 게임에도 나오죠. 이 생각을 들어서 현대판, 과거판 네. 배트맨. 아... 비슷한가요? 뭐네. 네. 좀 다르긴 하죠. 배트맨은 모든 걸 갖고 있는 남자였고 고담 시티의 주인이었죠. 네, 뭐 에지오도 몬테리조니의 주인이죠. 네, 이제 물론 그 케이시가 매력을 느끼는 그런 로맨스는 없었던 것 같아요. 배트맨은 네. 그렇죠. 배트맨 솔직히 남몽꾼인 척하는. 네, 아니 그건 안 돼요. 매력이 없는 거예요. 네. 배트맨은 사실 사랑보다는 네. 대의에. 배트맨은 그리고 네. 가면 쓰면 너무 멋있는 척 해가지고 목소리 깔고 별로예요. 그건 목소리 변조한 거죠. 아, 너무 목소리 깔고 너무 시리어스해요 배트맨. 아, 저는 개인적으로 배트맨을 좋아했기 때문에. 아 여자가 없잖아요 네. 주위에. 그러네요. 네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여자가 있죠. 있었죠. 어릴 때부터 사랑했던 그 여자. 하지만 자신을 몰라주고 검사에게로 가버렸던 그 여자. 네, 갔잖아요. 갔죠. 그러니까 없는 거죠. 죽었죠. 네, 아쉽네요. 이루어질 수 없는 사랑. 그렇죠. 에지오는 네. 벌써 그것도 갖고 있잖아요. 약간 그거 같아요. 이게 지금 어디 작품이었죠? 이게 미국 유비소프트는 미국인데 제작은 아마 유비소프트 몬트리올이니까 아마 캐나다 쪽에서 했을 거예요. 근데 왠지 이 원작자는 네. 미국 사람이 아니었을 것 같아요. 아 그런가요? 느낌상. 배트맨은 완전 미국 사람이에요. 아. 세상을 홀로 지키잖아요. 아 그렇죠. 사랑보단 대의를 위해서. 네. 내가 없으면 지구 평화 수호할 수 없고. 네. 근데 이 사람도 좀 다르잖아요. 사랑도 쟁취하고. 그렇죠. 네, 얘기가 한참 다른 곳으로 흘렀는데 아니요. 뭐든지 가장 중요한 건 사랑입니다. 네. 노래 한 곡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다음 곡 케이씨가 소개해 주시죠. 네. 영화 부기나잇의 수록곡이죠. 마그넷 앤 스틸 월터 이건이 부릅니다. 네, 부기나의 스스로곡 Magnet and Steel 잘 들었습니다. 네. K씨가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었어요.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이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죠. 아, 그렇죠. 그 중에 네. 제일은 사랑이다. 네, 사랑이다. 기독교적으로 결말이 나네요. 아, 네, 뭐 좀 기독교적으로 한 말은 아니에요. 아, 감사합니다. 좋게 네. 포장해 주셔서 아, 감사합니다. 크리스찬의 본질은 신앙이니까. 아, 그렇죠. 네, 뭘 얘기해도. 네. 그러니까 생각 잘하고 얘기하세요. 아, 예, 생각 잘하, 예. 저희 잘하겠습니다. 청취자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신 것 같아요. 아, 진짜요? 예, 다시 듣기 이렇게 보면, 네. 클릭수가 백몇십이 나오던데, 뭐, 우리 이 자리를 들어서 한번 감사하다고 말씀을 좀 전해주시죠.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저희가 네, 노력해서 더 좋은 퀄리티 높은 방송을 만들도록 예, 하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얘기를 계속 나누고 있었는데요. 네. 사랑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죠. 사랑. 에지오가 참 대단한 게 또 그 세 네. 편의 주인공이잖아요. 투, 브라더후드, 네. 레벨레이션. 근데 그 편마다 여자가 바뀌어요. 또 여자 얘기인가요? 아니, 사랑이 사랑. 네, 사랑이 바뀌어요. 예, 크리스티나 처음엔 네. 그 다음은 이제 카트리나 그 다음은 네. 소피아. 사랑은 움직이는 거야. 네, 매편 이제 여자가 주인공이 바뀌죠. 이것 또한 이제 애초에 대단한 점이죠. 다른 저는 애초에 대단한 점이라고 생각을 했던 게 제가 이래서 가장 좋아하는 네. 주인공이에요. 뭐 마키아벨리 대신해서 네. 뭐 새로운 암살당의 스승 그랜드마스터로 추대되는 나이가 뭐 44살이다. 네. 참 파격적인 나이에 마키아벨리 같은 인물을 제치고 이런 얘기가 나올 줄 알았는데 결국엔 아니요. 기승전 사랑. 네. 기승전 여자. 아 여자가 아니고 사랑. 네 사랑. 여기서 또 이제 웃긴 게 이제 마키아벨리가 군주론을 쓰잖아요. 그렇죠. 이게 뭐지 에쥬오랑 중간에 에쥬오가 이제 어디로 가면서 뭐 신뢰 도약을 하는데 그 전에 말을 해요. 마키아벨리가 에쥬오한테 네. 내가 자네를 대상으로 책 한 권을 써도 되겠냐고. 네. 그게 군주론이에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상 이제 마키아벨리가 그 뭐지 헤드로서의 뭐 에쥬오를 보고 네. 쓴 책이 군주론이다. 뭐 조직 관리와 네. 정치 뭐 네네 모든 면에 네. 있어서 퍼블릭 릴레이션 등등등 네. 아 에쥬오는 참 대단한 사람이더구나 이러면서 이제 쓴 책이 그걸 토대로 쓴 책이 군주론이다라고 하는데 사실은 아니죠. 그렇죠. 제가 대학교 때 정치학 페이퍼를 들으면서 네. 가장 좋아했던 이제 책 중에 하나가 마키아벨리의 군주론이었는데 네. 다시 한번 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잠시 이제 네 어떻게 접할 기회가 있었는데 참 예, 대단한 사람 같아요. 어떻게 보면 진짜 에치오가요? 그렇죠. 그렇죠. 네. 참 아름답잖아요. 난 이 원작 작가가 궁금해요. 지금 보면 볼수록 도대체 누굴까? 그렇죠. 어떻게 실존했던 네. 인물을 그 실존했던 인물이 한 행했던 것들을 교묘하게 그러니까요. 이건 이래서 나왔고 이건 이렇게 됐다. 얘가 나쁜 사람은 맞지만 이렇게 나쁜 사람이 된 거다라고 교묘하게 바꿔가지고 스토리를 만들었어요. 그 다음 스토리는 어떻게 전개가 되나요? 에소피아와 이제 조용히 여생을 보내면서 끝나죠. 에쥬오의 일생은 거기서 끝나나요? 네, 그 젊은 여성과. 소피아. 네. 네. 아, 이 소피아를 이제 꼬실 때 대사가 찰지죠.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 네, 아 정말 사랑이 넘쳐요 에쥬오는.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인공이 아닌가. 적의 적을 자신의 여자로 만드는 것도 대단하지만 그 세 명 그것도 다 대단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렇죠. 그 크리스티나는 그 동네에서 가장 예쁘고 피렌체에서 그 누구야 카트리니는 절벽의 꽃. 소피아는 어린 여자. 야 이거 뭐 다시 그 스토리의 대 서사시로 들어가서 그 엠버즈였나요? 어쌔신스 크리드 엠버스. 네네네네. 뭐 네 그런 게 있죠. 그 뭐 중국의 황제가 후계자 없이 사망해서 혼란한 틈을 타 뭐 템플러들이. 샤오, 네. 네 이게 근데 그 제가 말씀드렸던 그 애니메이션이거든요. 네. 에쥬오에게 마지막을 그린 작품이에요. 네 이게 에쥬오에게 도와달라고 이제 그 중국 암살자가 오죠. 처음에 내치지만 나중엔 뭐 도와주게 된다는 그런 내용인데 여기서 이제 마지막에 에쥬오가 그 벤치에서 가족과 함께 있다가 숨을 거두는 모습이 그려지죠. 이 자료를 보면 네. 여기서 중국에서 결국에는 이제 어쌔신들이 또 암살단이 재건이 되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그러고 나서 어떤 자료에는 태극기도 나오더라고요. 아, 그거는 이제 컨셉 아트긴 한데 한국 사람이 만든 거예요. 그 광복 이제 그걸 우리나라 그런 좀 암울한 시대가 있었잖아요. 그렇죠. 식민지가 되고 한이 많으니까 참 어쌔신을 그리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런 식민지 하에 있을 때 탈, 한국 전통 하회 탈 같은 탈을 쓰고 하얀 옷을 입고 백이민족, 일본은 아니고 사람들을 네, 니혼진들을 네, 혼내주는 거죠. 그런 이게, 드라마가 있었잖아요. 네, 각시탈. 네, 근데 이게 아마 어쌔신스 크리드로 나오지 못할 거예요. 왜냐면 솔직히 한국이란 나라가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그 인지도가 좀 적다 보니까 아무래도 얘네 판매량 상업적인 게임이다 보니까 한 번쯤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상으로도 되게 잘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죠. 인지도 면에서 적기 때문에 부족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게임으로 나오기 힘들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네요.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근데 원작 스토리상으로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니까 스토리는 되게 재밌고 멋있게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거는 우리가 나중에 한번 기회가 된다면, 네, 작가로서 한번. 아니, 제가 유비소프트에 메일을 보냈었어요. 근데 답이 안 오더라고요. 그럼 한국 게임 회사에 우리 한번 보내보도록 하죠. 아, 한국은 안 돼요. 안 돼요? 네, 네. 한국은 셧다운 시킬 거예요. 뭐, 저형 여신호가 게임도 못하게 하는 나라인데 뭘 게임 만들겠다고 네. 해달라면 안 되죠. 네, 이건 또 지극히 K씨의 주관적인 아니 객관적인 거예요. 네, 객관성을 띄우려고 생각하는 주관적인 생각임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요. 그럼 이로써 5회에 걸쳐서 저희가 연재해드렸던 어쌔신스 크리드의 스토리는 여기서 막을 내리나요? 그렇죠. 이제 가장 중요한 게 블레이딩 이펙트라고 뭐 애니멀스에 들어가서 조상의 능력을 부여받는다 뭐 이런 것도 있긴 한데 네. 뭐 글쎄요, 그건 뭐 영화에서 아마 구현 살짝 될 것 같으니까 뭐 처음에 얘기를 설명을 드렸었으니까요. 이거는 제일 중요한 건 뭐니 뭐니 해도 역시 사랑. 사랑. 네, 어쌔신스 크리드는 사랑이죠. 기승전 사랑이다. 네. 네. 정말 재밌는 스토리였던 것 같아요. 아, 재밌는 정말요? 스토리에 인트레스팅한 스토리였고 저는 이제 게임을 별로 안 해본 사람 입장에서 네. 게임이란 매개체에 대한 매력이 많이 이제 알게 된 네. 케이스였는데요. 주변에서 이런 요청이 있었어요. 그 Fate Stay Night이란 애니메이션 좀 다뤄달라. 네. Fate 하면 또 제가 별명이 이제 대치동 Fate였거든요. 네. 잘 됐네요. 우리 다음에 기회를 잡아서 이 대치동 페이트님을 모시고 페이스타이나잇을 네. 또 몇 회차 걸쳐서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고요. 페이트가 예, 설정이 또 아주 아름답죠. 그렇죠. 네. 이만 마무리해야 될 시간이 됐어요. 아, 아쉽네요. 네, 아쉬운데 우리 다음 주에는 네. 배너를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 배너요? 네, 대작이었죠. 명작이었고 아, 네. 리메이크를 해서 이번에 지금 이제 극장에서 상영을 하고 있는데 네, 그렇죠. 네, 배너를 한번 다뤄보는 게 어떨까 싶어서 다음 네. 주에는 배너를 가지고 여러분을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알겠습니다. 배너군요. 네. 아, 네. 실망이 크신 것 같아요. 그 여자 주인공 예쁜가요? 배너의 여자 주인공 에스도라는 주인공이 나오는데요. 예뻐요? 아름답습니다. 아, 예수 열심히 오겠습니다. 네,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에스도. 아, 에스더요? 네, 아, 에스더요. 네, 공부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예쁘다니까 네. 네, 한번 많이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다음 주에도 케이시와 네. 배너에 대해서 나누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이만 마무리를 네, 해주시죠. 만약 제가 다음 주에 안 나오면 에스더가 안 예뻤던 걸로 네, 그럼 그렇게 알고 계시면 네. 네,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기승전 니모. 아, 그렇죠.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Spend more time with my lover, and he must spend more time with me. 변화는 인간의 정신에 막대한 심리적 영향을 미친다. 두려워하는 자는 상황이 악화될까봐 걱정함으로 위협적으로 느낀다. 희망이 찬 자는 상황이 나아질 것을 기대함으로 용기를 낸다. 자신 있는 사람에게 도전이란 더 나은 것을 만들기 위한 과정이기에 분발의 계기가 된다. 오늘 마지막 곡 띄워드리고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띄워드릴 곡은 1968년도에 개봉되었던 작품 The Graduate 수록되었던 곡이죠. April Come She Will. 사이먼은 가펑크리 부릅니다. 영화를 읽어주는 남자 권희은이었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 April, come she will. When streams are ripe and swelled with rain, resting in my arms again. June, she'll change her tune. In restless walk, she'll prowl the night. July she will fly and give no warning to her flight. August dies she must. The autumn winds blow chilly and cold. September I'll remember. A loved once knew has now grown.